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우리나라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9일 러시아의 다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NHK의 방송, 니온게이자의 신봉, 도쿄신봉, 마이니치신봉,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 미국의 AP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